하지만 이제 너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. 너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. 아무리 지워버리려 애써봐도 그럴 수 없어. 나도 몰래 그 사람 앉았던 그 자리 살며시 만져보게 되고 그저 멍하니 서성이던 거리 그의 집 앞이라서 숨길 수 없어.